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소리놀이, 소리편지. 현호, 건호에게. 우리 두 아들이 태어난 지 벌써 8년이 다 되었구나.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우리 현호. 항상 씩씩해서 엄마는 현호가 너무도 자랑스럽다. 그런데 엄마가 현호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구나. 아주 조금만 건호에게 양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엄마는 현호, 건호 똑같이 다 사랑한단다. 엄마 부탁 들어줄 거지? 항상 아니 아직도 아이 같은 막내 건호야. 우리 건호는 조금만 더 씩씩해졌으면 해. 너무 자신이 없어하는 건호 모습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지는구나. 그리고 밥도 조금 더 잘 많이 먹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이란다. 우리 두 아들이 있어 행복하고 좋단다. 조금씩만 양보하고 싸우지 않기로 우리 약속하자. 언제나 현호 건우 옆에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엄마가. 황효도 TV 보는 소리 끝. 90번만. 엄마 대충 찍는 소리. 아빠 없음. 우리 가족 소리 다큐. 저는 쫄독 가족 황현. 저는 쫄독 가족 황현우입니다. 저는 남사차중 1학년 1반 황현우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동생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아빠는 주무실 때 코고는 소리 드르렁드르렁. 아빠는 차 시동 거는 소리 드르릉. 엄마는 요리하는 소리 딱딱딱. 아니 딱딱 보글보글 끝. 엄마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착착. 나는 컴퓨터 하는 소리 탁탁. 술래잡기 놀이하는 소리 후다닥. 건우는 팽이 조립하는 소리 쨍그랑.